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남한에서 방송 듣고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 200만 초선족 동포 여러분들 평안하신지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주가 곧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이 극동방송도 북녘당의 모든 분들께 회개를 선언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그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오시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에 있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령 형상화의 작가 가운데 북한의 대표적인 문인인 이 백인준의 시를 보면서 수령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수령을 우상화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백인준이 북한에서는 풍자시의 개척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붉혀라 아메리카요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이간 읽어주시죠. 그러나 당신들은 아는가? 오늘 아메리카 땅에는 식인종이 나오고 있다. 달러로 빚어진 월가의 내 고리에 넥타이를 맨 식인종, 실크햇을 쓴 버러지, 자동차에 올라앉은 인간 부스러기, 성경을 든 도적놈. 영 기자님이 뭔지 살짝 무서운 듯 하면서, 예, 제대로 북한 느껴지는데, 이거 참 심한 말들이거든요. 이 시는 미국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분노, 감정을 표현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읽고 듣는 북한 주민들, 뭘 주입시키려고 이렇게 이런 시를 썼을까요? 예. 아,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과 같은 존재다. 또 넥타이를 맨 부르주아 계급의 미국 놈들은 더더욱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존재와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데 이는 인간 쓰레기며 버러기지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들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외치며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런 이미지를 북한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놓으면요. 북한 주민들이 성경을 든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도적으로 생각하죠.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로 보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자를 도둑놈, 도적놈으로 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마치 성경책이 도둑놈의 도둑질하는 도구처럼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같이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북한에서 세뇌당한 사람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중 접경 지역의 탈북에서도 탈북민들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나쁜 놈들이 성경을 들고 사람을 잡는 곳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와 글과 교육과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예, 북한뿐 아니라 기독교 초기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기독교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에 희생하시고 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왜곡한 것이죠. 예, 떡을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며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고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라고 왜곡시켜 비방하고 비난한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트라이나 하드리안 이런 황제들이 있을 때 네. 그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식인종이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놈 피 살 먹는다고 그러고 도미티안 황제 때는 너무 힘들게 만들어갖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파먹으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매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인준의 시 속에 기독교에 대한 이런 아무 이유 없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의 월가에는 넥타이를 맨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진 금융인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성경을 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고 또 오히려 도둑질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사실은 바로잡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성경이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써놓을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악을 조장하는 자는 악한 말과 저주를 아주 서스럼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악한 분노가 일어나게 선동하고요. 그 백인준의 시 가운데 저주의 노래라는 시가 있는데 이건 방송으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어휘가 부족하대요. 아, 이거는 정말 이런 저주의 노래, 저주의 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마치 이것이 의로운 분노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리고 증오심을 키우기 위한 악한 분노를 가슴에 품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들을 듣고 이런 감정을 갖게 하여서 오직 수령님을 중심으로 이런 원수와 싸워야 한다. 이런 생각만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게요.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분노는 살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이유 없이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노를 품지 말고 노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조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는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욥기 36장 13절을 읽어주시죠. 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싸우며 하나님이 석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욥기 36장 18절도 보면 분노를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네. 미련한 자가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가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가 수욕을 참느니라. 네. 그리고 과격한 말. 제가 보면 남한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것도 보면 너무 과격한 말을 써요. 예. 네. 상상도 못할 과격한 말을 써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예. 그런데 잠언 15장 1절을 읽어보시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노를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노를 격동시키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과격한 말로. 하지만 우리는 분노를 키우기보다 오히려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러면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집니다. 분노로 통일이 되진 않잖아요. 전쟁으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길이 민족 생존의 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선을 두러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남북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선을 들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백인준의 북한 문학 중에 기독교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작품, 이 영화음악 최악신의 일가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희곡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나중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영화로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북한 전 인민들에게 파급되게 한 작품이에요.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얘기해 보시죠. 네, 최학신은 목사인데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과 종교에 대한 가치를 믿고 평양에 남아있다가 집안이 미군에 의해서 풍지박산이 나면서 미군의 실체를 알게 되고 주문하며 악마 같은 미국놈을 소멸해달라고 울부짖게 하는 기독교를 부인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 예술 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 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 때 대하라요. 이런 글을 썼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마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종교 문제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해결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19세기 후반기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전쟁 전에 그 신자가 북방부에도 많이 있었는데 전쟁 시기 미제 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내배당이 다 바사지고 미제의 살인 만행에 의하여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었으며 살아남은 신자들도 대동군의 그 목사처럼 각성하여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말 사실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만 파괴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건물도 전쟁에서 다시 파괴된 건데 다른 건물들은 초토화됐는데도 다시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교회는 다시 재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같이 재건했으면 되는데. 네. 전쟁 중인 미군이 왜 기독교인을 죽였을까? 또 이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뭐 기독교인들을 미군들이 다 죽였다는데 미군 기독교인들이 왜 죽이겠어요? 그 많은 신자들을 미군이 살인하고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 그 거짓말이죠. 사실 그때 수많은 신자들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박해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남한으로 그 탈북했던 그때 북한에서 온 분들이 그 수령의 폭정, 가난으로 인해서 탈북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북한이 싫거나 고향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다 고향이 소중하고. 그럼 이 당시 남한으로 내려온 수많은 탈북 신자들은 남한에서 사실 그때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정말 교회 훌륭하게 잘 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때 행했던 선교에 의해서 남한에 많은 축복이 임했죠. 네.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사실은 수많은 복을 이들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남한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며 목회를 하면서 당시 북한의 목사들이 다 배교했을 리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배교를 이렇게 쉽게 한 것처럼 이제 영화에서는 그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교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 딸이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다 이게 미국 놈이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을 게 없다 그러고 나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러고 배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남아있는 목사님들 다 이렇게 배교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때 당시 아마 북한에 한 5천 명 이상을 처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북한에서는요 계속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현재 지금 통계로만 봐도 15,657명이나 지금 북한에서 죽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 이유는 핍박하니까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다른 우상 용납하지 않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수령을 신처럼 우상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령 형상화 문학을 통해서 거짓으로 수령을 절대적 존재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용납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더 박해한 거죠. 이 시기 어떤 구체적인 박해가 있었나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북한에서 김일성의 주체 통치를 시작하면서 1955년 4월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계급 교양을 강화하라 이때 지시를 해요. 계급 교양 강화라는 말은 무신론에 입각해서 사상 교육을 계속 인민들에게 주입시키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신론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게 이때로부터 보면 돼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아주 적극적인 박해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1958년 중앙당 집중 지도를 시행하면서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하면서 다 없앤 줄 아는데 막 집중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교인들을 발견했어요. 그 교인을 발견해서 신문을 하니까 이걸 이 사실을 이거 지도했던 목사님이 보고 안 되겠으니까 본인이 이만화 목사님이 여기 참여합니다. 이걸 이만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아, 이만화 사건은 뭐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면?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54년부터 집단 농장이 이제 운영되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만호 목사도 목사로 있을 수 없으니까 농장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농장원을 접촉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평북 용천군에서만 10개 협동 농장에서 기독교인이 조직이 되기 시작했어요. 형성되고. 그 숫자가 무려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이 목사님이 그 신도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입김새를 챈 북한에서 사회 안전원들을 300명, 중앙당 집중 지도반 500명을 용천군에 아주 급습시켰어요. 일제히 그냥 검색하다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가정의 신자들이 발견돼요. 이 발각되니까 이만우 목사님이 자진 출두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내가 주범이니까 나를 잡아라. 그리고 이분이 순교한 밝히고서 20여 명의 신도와 함께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악신 일가에 나오는 대동군의 목사처럼 그렇게 다 배교했다? 아니에요. 목사님들 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후에 북한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1959년부터 북한의 전 글들을 보면요. 네. 북한에서 반종교 선전을 위한 초책자들이 이때 대거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양 교육을 시킨 거죠. 계속. 그리고 난 이후에 김일성이요. 1962년 사회안전성, 그러니까 인민보안성에서 행한 연설이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해요.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는 종교인들을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버렸고 그 밖에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수용소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네. 북한 수용소에는 5만여 명이 수용됐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 형상화 문학의 대부 백인주는 최악신의 일가라는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령을 신처럼 무상으로 떠받들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수령을 진짜로 만들려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네. 네. 하지만 기독교를 북한에서 아무리 박해한다 해도 지하교인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화시키는 일을 은밀히 진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15절을 읽어보실까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수령을 우상화시킨 수령 형상화 문학을 이끈 이들은 정신적인 우상을 은밀히 만든 자들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을 읽을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수용 형상화 문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형상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 성계회와 함께했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맞서 주의 본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원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맞서 주의 본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함께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좁혀 있으니 그 권세 좁혀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봉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김요한의 음성으로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최미의 음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복음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복음의 메아리,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만을 1년 365일 전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신 소감, 찬양 신청, 극동방송 홈페이지 복음의 메아리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우편으로 사연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선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녘당에서도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라는 그런 감사의 인사를 종종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 결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가운데는 의식법, 즉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몸소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1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의식법, 제사법은 십자가로 인해 완성됨으로 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도덕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덕법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예수는 관계를 위한 도덕법인 율법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 본질을 바르게 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율법에는 문자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담겨있는 정신, 혼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에만 매달지 그 내용에 들어있는 정신, 혼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중 도덕법인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칠 수 있는 가장 나쁜 해는 바로 살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전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의 모두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을 확대 해석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은 살인자에게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분노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살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이 결국 살인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분을 조절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장 26절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화를 내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는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움에서 생기는 마음의 분노는 상황을 더욱 나쁘게 몰고 가는 살인행위까지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멸시하는 말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어 죽게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란 욕은 바보, 돌대가리란 뜻입니다. 모독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단순히 육체를 쳐서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생명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혼과 영혼이 있습니다. 인격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인격을 비하시키는 욕설은 살인행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힌다고 했습니다. 공회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법정 사내들입니다. 예수님은 공회에 잡혀 상해를 당하셨습니다. 미련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최후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서운 심판이 두려워 살인을 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사랑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도덕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어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영, 성령 충만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살리는 희생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살기 힘든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도덕법의 완성을 갖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을 날 목자시 내게 구족함을 없으리요다. 요원을 성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음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일반교회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일반교회 성도들의 합창을 우리 북녘당의 성도분들께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북녘당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남한보다 더 부흥해서 이렇게 매주 주일, 금요예배, 또 수요예배, 새벽예배 할 것 없이 날마다 빵집이 매일매일 빵을 굽듯이 또 우리 영혼의 빵인 말씀과 찬송을 교회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만세반석 열린이 올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세상 떠나서 거룩한